농성 68일 지난 1월 8일 기독교에 관해 박근혜 정권의 종북 공안몰이에 맞서 투쟁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노동자가 노동자로, 농민이 농민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세상을 만들자고 운동을 시작한 지 19년이 지난 지금 투쟁의 현장인 이곳 기독교에 관해 서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조국 통일을 위해 무수히 많은 분들이 산화하고 항거하고 투쟁했습니다. 강인남 의장님, 박창균 상임 대표님, 이영 선생님, 그리고 수많은 민족민주 열사분들이 한 분 한 분씩 돌아가실 때마다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 만들겠다고. 2003년 열사전국 천안역 광장의 두산중공업 배도로 열사부터 한진중공업 김주익 곽재규 열사, 비정규직 이영석 열사, 세원테크 이현중 이현암 열사, 노동 열사들의 영정사진이 있고 농성 천막들이 한동씩 늘어나는 그 모습들 잊을 수 없었습니다. 김진숙 지도위원회 김주익 열사 추도사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냈던 학생운동 시절, 그리고 10년, 2013년 부산의 한진중공업을 찾아갔습니다. 선배가 합류 철회, 민주노조 사수 10년 전 김주익 열사의 유언이 다시 최강사 열사의 유언으로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취재 카메라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지혜로 돌아와 달라. 절절한 최강사 열사 부인의 호소에 마냥 눈물이 났습니다. 이명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남코리아 반도 모든 곳에서 울지 않은 곳이 없었고 절규 없는 곳이 없었고 투쟁의 외침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제주 강정, 부산 한진중공업 최강사 열사와 양산 삼산전자서비스 염화석 열사, 미락 할매들의 송전탑 반대투쟁, 구미 스타케미칼 차광호 해고 노동자 굴뚝농성, 광주 금호타이어 김재기 열사, 전주 버스노동자 진기승 열사, 충남 천안 삼성전자서비스 최종범 열사, 충북 국천 유성기업 이정훈 지회장 광고탄 농성, 평택 쌍용차 해고 노동자 굴뚝 농성, CNM, SK, LG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광고판 농성, 그리고 몸에 쇠사슬 묶으며 절규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 인천공항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투쟁, 경비 노동자 이만수 열사의 분신, 민주노조가 답이라며 투쟁하는 삼성 노동자, 농민들의 쌀 개방 관대 절규, 23일간 철도 민영화 저지파업, 의료 민영화 저지파업, 그리고 2.25 종민총파업. 절규하며 저항하는 민중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투쟁하고, 함께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이것이 곧 나의 사명이자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동자가, 농민이, 서민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정말 사람답게 사는 그런 세상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간절합니다. 그래서 농성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 퇴진시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라는 대로, 저들이 쓰라는 대로, 저들이 말하라는 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거부합니다. 저항합니다. 그래서 묵비를 결의하고 단식을 결의합니다. 묵비 단식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명의 동지와 우리를 기다리는 민중들이 있기에 기쁜 마음으로 투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들어오라! 잡아가라! 하지만 기다리는 것은 11명의 결연한 묵비와 단식투쟁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를 구속시킬 수 있어도 우리의 투쟁의지는 꺾이지도 부러지지도 않을 것이며 당당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시킬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민중들의 세상이 올 때까지 투쟁 멈추지 않겠습니다. 최정범 열사의 딸 별이 300여 명의 표 보지 못한 아이들을 생각하며 후세들에게 정말 좋은 세상 물려주고 싶다고 다시금 다짐합니다.